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 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미국 5개 주에서 최소 59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해당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배달 대행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의 차이를 두는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 민족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했는데요.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하여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혜 대우란 자사에게 최고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배달앱의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만을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리게 되죠. 이럴 경우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인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 수를 늘리려면 배민은 수수료를 다시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기능이죠.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정위는 최혜 대우 조항이 시장의 흐름을 무력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 행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28일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덮쳤습니다. 지난 26일 시속 225km에 이르는 4등급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지 이틀 만인데요. 헐린은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북상하면서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는 각각 19명, 17명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헐린이 초래한 파괴가 압도적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미 남동부 주민들의 재난복구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헐린은 현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으나 기록적 폭우와 강풍 등으로 큰 피해를 안겨줬는데요. 이로 인해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미국 서부 전역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400개가 넘는 도로가 폐쇄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고립됐고 서부의 중심도시인 애쉬빌에서만 150건 이상의 수색 및 구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헐린에 따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홍수 피해 상황이 100년 사이에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 규모도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소 31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일부는 가옥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무디스의 분석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내 자산 피해가 150억에서 260억 달러, 한화로 약 19조에서 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헙사이트. 오늘은 배달의 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는 사건과 미국 허리케인 헐린에 의해 발생한 인명 및 자산 피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스모킹 건입니다. 스모킹 건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연기가 나는 총인데요. 실제 뜻은 범죄나 특정 행위, 현상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탄환이 발사된 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 그것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표현은 셜록 홈즈 시리즈의 단편 중 하나인 1893년작 글로리아 스코토에서 기원합니다. 선상 반란을 일으킨 죄수가 호송선의 선원들을 총으로 살해하고 그 연기 나는 총을 들고 있었다는 구절에서 유래하는데요. 작중에서는 연기가 나는 권총을 뜻하는 스모킹 피스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이 표현이 연기가 나는 총으로 바뀌어 널리 알려졌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의 녹음 테이프,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건에서의 어뢰 잔해,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의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스모킹 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최연아,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신채영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